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가 22일 촛불 항쟁으로 사드를 막아내고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호소하는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 양심수 후원의 명예회장의 글을 실었습니다.